잊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돌아서 가는 길을 낙엽만이 흐르가 서 있는 남마저 너무나 말이 없나 잊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내 눈이 가는 곳에 떠오르는 그 모습 행여나 그 사람인가 바라보나 그때 그 시절 너무나 아름다워 잊을 수 있을까 아쉬운 잊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돌아서 가는 길을 낙엽만이 흐르가 서 있는 나무마저 너무나 말이 없나 잊을 수 있을까